심심한데 플레이 버튼이나 한번 눌러볼까? 한동안 적적했던 나의 수요일 밤 10시 라디오나 틀어볼까? 디어 청취자들, 오늘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미셸과 마티와 주디와 함께하는 리얼 토크쇼 심플한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미셸은 그렇게 이뻤나? 태어났을 때부터?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하면 후회할 텐데. 심플한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김범수의 나타나입니다. 네, 저희 오늘도 오프닝 잘 들으셨나요? 네, 이거는 아시죠? 어디서 다 많이 아시죠? 그럼요.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시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이슈메이킹 드라마였기 때문에 네. 다들 저희가 이번 주는 다음 저번 주에 이어서 드라마로 가는데 이번에 조금 판타지와 좀 만화가 원작인 그런 드라마를 많이 다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시크릿 가든이 나왔는데 이것 또한 어쨌든 판타지 요소가 많이 완전 들어가 판타지죠. 있죠. 어쨌든 드라마 줄거리를 잠깐 얘기해드리자면 편한 대로 남자와 네. 여자가 그렇죠. 바뀌는 거죠. 그렇죠. 전 남자와 네. 여자가 사랑이 빠진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죠. 이제. 근데 그러면서 또 사랑이 빠지죠. 그러면서 예전에 왜 바뀌게 됐는지 네. 까지 이제 많이 이렇게 다루게 돼요. 마지막에는. 그러면서 일단은 여기서 네. 히트 쳤던 게 일단 현빈 씨와 하지원 씨께서 나왔다는 거고 저는 오히려 히트를 치게 된 이유가 명대사가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많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희가 했던 것처럼 좋았어요. 일부만 네. 해드렸지만 네. 네. 뭐 그 뭐라 그러죠? 제 윗몸 일으키기. 네,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서 뭐 뽀뽀를 하질 않나. 네. 아, 그리고 좋죠. 그거 유명했잖아요. 장인이 한땀한땀 네. 그쵸. 네, 만들. 그 트레이닝복이 엄청 유행해가지고 사람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맞아. 현빈인 줄 알고 네. 정말 남자들이 함부로 입었다가 욕 먹고 네. 그랬었죠. 맨 처음에는 정말 그거 보고 뭐지? 했는데 나중에 현빈 때문인지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죠. 그 카푸치노 입술에 묻혀서 왜 이런 걸 그렇게 묻히고 다녀? 하면 더 네, 그렇죠. 네. 꽁냥꽁냥하죠. 좋죠. 그리고 또 되게 특이했던 점은 여자가 스턴트맨이었던 네. 스턴트우먼이었던 점이었죠. 한 번도 어떤 드라마에서 스턴트우먼을 데렸던 적은 없어요. 스턴트맨은 다뤘던 적이 있는데 스턴트우먼은 다룬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저는 저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네. 길라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네. 길라임. 네. 최선입니까? 그런가요? 확실해요? 네, 길라임. 네. 길라임.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드라마가 흥행했던 이유는 캐릭터도 되게 확실했어요. 그래서 진짜 딱 그 현빈도 이제 캐릭터가 딱 확실해서 진짜 남들한테 다 어디서 보고서 읽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서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네. 현빈 얼굴 보고 있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현빈이 되게 반전 캐릭터로 되게 시리어스 하다가도 굉장히 귀여운 면이 있었어요. 문자 보면서 문자 쇽. 그것 때문에 그 알람 또 유명했었고. 네. 아, 맞아요. 그렇군요.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네. 몰랐었어요. 그리고 약간 여기서 다뤘던 게 다 어쨌든 인어공주만이 이제 현실이라고? 네. 약간 다른 네. 거는 뭐 공주들이 만나가지고 왕자를 만나서 뭐 뽀뽀해서 뭐 승승장구하는 거였다면 인어공주는 정말 현실처럼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맨 나중에 인어공주 스토리를 현빈이 바꾸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제가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엔딩이 네. 극강 정말 극강 해피 엔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피 엔딩은 없었어요. 쌍둥이 새쌍둥이죠. 새쌍둥이 네. 새쌍둥이를 낳으면서 끝이 났죠. 뭐 송일국 씨 현사발. 그런가요? 근데 새쌍둥이가 나가지고는 네 그러면서 현빈도 뭔가 그 자식들 이름이 뭐였나요? 대한민국 만세였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네, 아 궁금해가지고 물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뭐 현빈도 이제 약간 그렇게 승승장 그렇게 막. 모든 호화를 누리면서 살던 것에서 조금은 내려와서 정말 평범하게 하면서 자기 집이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렌트해서 사는 네 그런 거였어요. 아 현빈이 그 극중에서 망해요? 아니 망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이제 너가 길라임이랑 결혼하면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을 거야 이래가지고는 어쨌든 엄마가 강세였기 때문에 네 엄카 뺏겼죠. 엄카 뺏김. 엄카 뺏김. 엄카 뺏김에 힘이 없습니다. 백화점만 남김. 그 정도가 어디예요? 그럼요. 백화점은 남았어요? 네. 아 그러면은 뭐 그렇죠. 뺏긴 게 아니네요. 그래서 또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그 오스카. 아, 오스카 씨가 네. 여기서 되게 많이 떴었죠. 아, 그래서 바람둥이였는데 중년 배우죠. 네. 이분 네.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김사랑 씨도 나옵니다. 김사랑 씨가 진짜 나오기 힘든데. 김사랑이요? 네. 김사랑 씨가 나와서 둘이 이제 같이 사랑했던 사이. 그래서 상처받은 악역으로 윤술 씨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막 명대사 중에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야. 나. 그게 나오죠.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네, 명대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이뻤나. 네. 뭐 이 어메이징한 여자야. 맞아요. 많은 분들이 따라했죠. 한땀한땀 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드라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뭐 제가 별로 판타지는 많이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 봤다면은 꽃보다 남자요. 아, 전 꽃보다 남자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은 보라고 하면 못 보겠어요. 근데 너무 오글오글거리죠. 네. 그 뭐죠? 그 대사해 주세요. 그 뭐 아 바람과 아니요 그거 말고 뭐뭐뭐 프린스송 아 뭐 그거 다르시나요? 프린스송 예예 뭐죠? 그, 이거 왜 금잔디 그 누구죠? 금잔디 캐릭터 배우가 어쨌든 그 분이 금잔디 F4 보신 F4래요. 꽃보라 남자 보신 분들 구혜선 씨. 네. 네 구혜선 씨가 이제 짐을 뺏기게 돼요. 네. 근데 이제 F4가 나타나가지고 막 애들 갑자기 나타나 하고 나와가지고 쭈들겨 패고서 막 우와 우와 막 이러다가 니네 나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친구 너네 삼합회 알아? 막 이러고 그래서, 혹시 넌 프린스 써? 그러니까 예. 예. F4 좀 그런 게 그 줄임말이 플라워 후잖아요. 네. 어, 꽃보다 남자. 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이민호 씨가 아마 거의 신인이 되죠. 그렇죠. 그걸로 거의 떴다고 봐도 네, 무방하죠. 그렇죠. 네. 소라빵 머리로. 그리고 네, 소라빵 머리. 아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그리고 그 김범 씨도 거기서 김범 씨는 그 전에부터 떴긴 떴는데 약간 감초 역할 네. 했죠. 김범 씨는 그 전... 하이킥에서 하이킥 때부터 유명하셨죠. 김소훈이랑 추가할량. 네. 갈량. 네. 갈량. 엄청... 이제 내게로 와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일단 꽃보다 남자를 진짜 어리신 분들은 아직까지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해 드리자면 정말 만화 같은 드라마예요. 막 그냥 어떤 한 여자아이가 설정 자체가 정말 반 정말 가난했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제 그 부자 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 정말 유명한 F4가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 꽃보다 남자인데 정말 네 명의 남자죠. 어떻게 보면 일진이죠. 그죠. 일진이고 잘난 사람들이죠. 네. 그러면서 막 걔네들의 괴롭힘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력인데 사실상 러브라인이 그 네 명과 다 이루어지진 않고 그 맨 구준표라고 주인공과 그리고 이민호 씨 지우 선배 주유 선배 맞나요? 네, 김현중 씨. 네, 그렇게 해서 러브라인이 이제 성각관계로 됩니다. 그래서 네. 딱 극과 극인데 누구냐? 구준표는 나쁜 남자 하면서 맨날 괴롭히다가 나중에 네. 사랑에 빠져서 진짜 금전일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그 역할이고 지우 선배는 맨 처음부터 그냥 진짜 선배, 오빠 같은 네. 그 존재로 되게 금전일을 잘 감싸줘요. 그리고 네. 그래서 심지어 이게 맨 처음에는 네. 지우 선배를 좋아하다가 나중에 구준표한테 빠지게 되죠. 아 진짜 이 스토리도 나쁘네요. 아 또 여자가 나쁜 아니, 나쁜가요? 아니요. 이 스토리가 나쁘다 이 스토리. 스토리가 네. 네. 아니 근데 그 이 스토리가 원작이 아마 일본 네 맞습니다. 일본 만화 꽃보다 남자입니다. 해가지고 한국 거 히트 친 다음에 대만에서도 제가 알기로 네 따라했었죠. 따라했었어요. 네. 그 막 대만판하고 막 그런 것 너무 비교하는 게 너무 재밌 웃겼거든요. 근데 진짜 그 배우들은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세련돼 있고 잘생겼어요. 근데 매력은 그 일본판도 매력 되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구리 슌이 나오셨는데. 네. 어쨌든 거기서 그리고 또 하나 제 발견이 됐었던 게 이민정 씨가. 네. 아 그렇죠. 이시영 씨도. 이민정 씨 굉장히 예쁘셨죠. 네. 네. 거기서. 쇼커트하고 나오셨어요. 네. 거기서 구준표의 약혼녀. 약혼녀로 나옵니다. 네. 뭐 짧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시고 이제 앞으로 나 많이 나올 거니까 기대해라 이렇게 남기시고 네, 퇴장하셨어요. 짧게 진짜 너무 핫했어요. 막 저런 너무 사람이 예뻤어요. 있었나? 그래서 네.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다 그 나이가 네. 18살을 베이스로 한 그러니까요. 나이 아닌가요? 네. 그때 막 약혼녀가 있고 네, 약혼녀 왕자님이고 게임이래. 그래서 판타지죠? 그렇죠. 네. 어디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막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서 저 섬 내. 그러니까 저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근데 섬이 하트 모양이고. 정말 우동 먹으러 일본 가는? 그니까요. 네. 그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근데 되게 유치했지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정말 열광에 빠져 있었어요. 막. 특히나 어르신 분들도 저희 부모님도 막 챙겨보시고 네. 뭐 꽃보다 남자와 구준표 막 이러면서 다 챙겨보시더라고요. 네. 네, 저보다 더 열심히 보셨어요. 정말. 그래도 그 연기는 정말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오글거리는 그 연기. 금잔디 몇 가지 명언 있죠. 시켜줘 금잔디 명예 소방관 이거 아세요? 바람과 흰천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런 거 있었죠. 네, 정말 보다가 몇 번 리모컨 던져버릴 네. 뻔한 네.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꼭 참고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제가 노래 먼저 하나 듣고 갈게요. 네, 그러면 저희 꽃보다 남자 얘기했으니까 더 파라다이스 티맥스 거에 더 파라다이스 듣고 그 다음 드라마 소개시켜 드릴게요. Almost paradise 아침보다 더 눈부신 날 향한 너의 사랑이 온 세상 다 가진 듯해 In my life 내 지친 삶의 꿈처럼 소리쳐 하늘을 걸어 저희 듣고 왔는데 저희가 노래 들으면서 다시 하나 생각이 난 건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게 판타지였던 이유가 금잔디가 원래는 수영 선수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구준표를 구하려고 하다가 어깨에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럼 수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 나는 의사가 돼야겠다 해서 진짜 한 1년? 1년 만에 공부 한 번도 안 했던 애가 갑자기 의사가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특히 화가 나서 이거는 판타지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엔딩이 기억이 안 나요. 네, 봤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요. 지웠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지우 선배랑 같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돼가지고는 네 그렇게 봉사활동을 있다가 엔딩 장면이 갑자기 멀리서 헬기가 날아옵니다. 아 그리고 딱 금잔디는 신호가 왔죠. 아 저건 우리 구준표일 거야 하면서 바다로 달려갑니다. 바다로 달려갈 때 아니나 다를까 구준표가 바다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제 딱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때 금잔디가 프로포즈를 한다고요? 아니요 구준표가 네. 금잔디에게 정말 힘드네요. 그 주위에 그 F4의 친구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정말 바라보고. 힘드네요. 해가 질 역이었어요. 아, 그래서. 아니. 그 애들은 왜, 진짜 불쌍하다. 같이 와가지고. 그렇죠. 자기 프로포즈도 아닌데 왜 와가지고 봐요? 그니까요. 그 추가할량 왔어요? 아, 추가할량 안 왔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안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김벌. 아, 추가할량 되지 않았나요? 나중에? 네, 됐어요. 아, 됐는데. 그리고 그 사이 1년 사이에 깨졌을 수도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깨졌을 수도 있죠. 사람이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김범 캐릭터가 엄청 바람둥이였어요. 네, 바람둥이였어요. 네. 네. 어쨌든 그 다음 드라마로 네. 넘어가도록 네. 하죠. 그 다음 드라마도 굉장히 유명했던 해품달. 해를 품은 달. 네. 김수현 씨의 스타덤을 탄생시킨 굉장한 네. 드라마죠. 그때 빡 떠가지고는 그다음부터 도둑들에부터 시작해서 별그대부터 네. 시작해서 도무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한가희 씨가 계속 연기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걸로 인해서 아 연기도 많이 늘고 자연스러워졌다라는 좋은 평을 받았던 그렇죠. 근데 드라마에서 연기 그 평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외모가 뛰어나신 분들은 특히나 김태희 씨나 한가희 씨나 뭐 이민정 씨나 이런 연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다들 있잖아요. 그렇죠. 슬프다. 이쁘니까. 네. 슬프다. 난 없나? 우리가 만약에 연기를 했었으면 연기 논란이 있었을까? 연기 잘한다고 하겠다. 아, 슬프다. 근데 거기서 실력파라고 하겠다. 그 누구죠? 아역 배우? 네, 김유정 씨. 네, 김유정 그리고 씨도 너무 연기 잘해. 그리고 진 그 뭐지?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누구죠? 그 여진구. 아, 여진구 씨. 여진구의 그 케미가 사실상 그게 해품다리 4편까지는 아역들만 나왔거든요. 그게 사실 더 재밌었다. 아니, 아역이 진짜 연기를 정말 잘했어요. 너무 재밌었다고. 어떻게? 정말 너무 잘했어요. 근데 또 그분들이 커서 이제 김유정 양은 네. 주연 자리를 꿰찼잖아요. 네. 최근에. 어떻게 그렇게 세월이 빠른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그만큼 늙었나 봐요. 왜 그렇게 가요? 슬프게. 아, 근데 이제 김유정 씨는 네. 이게 그 보통 사람 생긴 것처럼 안 생겼어요. 그렇죠. 네. 좀 뭔가 전형 동물스럽게 생겼어요. 어머. 눈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아, 약간 전형적인 이쁜 스타일은 아닌데. 네. 근데 엄청 매력적이에요. 에, 매력 있고 귀엽고. 아, 동물 같이 생겼어요. 잘 컸어요. 잘 컸어요. 그 본인만의 그 뭐지? 동물 같아요. 그냥 김유전 동물. 무슨 뭐죠? 하여튼 뭐죠? 네. 그래서 그게 재밌었던 그 재미포 그게 뭐죠? 해품달? 네. 어떤 부분이 아, 해품달은 스토리는 저는 좀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이죠? 그 나름 몰라요. 저는 안 봤는데 제가 그냥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판타지 사극. 판타지? 판타지 사극. 판타지. 판타지. 판타지 사극. 판타지. 뭔가 사극도 있으면서 네. 판타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판타지 있었고 네. 사극도 따로 있었는데 그 두 개가 합친 작품 중에 좋은 작품은 나름 없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청률 엄청 났었죠, 그때. 네, 40%를 넘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많았어요. 되게 잘 스토리도 짜져 있었고 되게 긴장감을 놓지 않는 그리고 로맨스도 있었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 드라마에서 나온 김수현 씨는 네. 이희헌이라는 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한 나라의 네. 왕이고 이제 한가인을 되게 많이 사랑하는 목숨까지 네. 사랑하는 남자의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랬어요. 네, 그랬습니다. 한가인은 허연우 역으로 나왔었는데 비밀에 쌓인 무녀월의 네.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자신의 기억을 잃어요. 아이고, 네. 헌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되찾으면서 사랑 이야기가 핸드폰 무거우시면 제가 잘한다, 들어드릴까요? 잘한다 우쭈쭈 우쭈쭈 우쭈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OST도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죠. 방금 듣고 좋았죠. 오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안 듣고 왔나요? 네, 저희 듣고 온 거는 파라다이스인데요. 아, 정신 그렇군요. 차리세요 와티씨. 아, 지금 밤이 깊었습니다. 네, 밤이 깊었어요. 저희가 지금 11시 36분이고 잠깐만 20분만 지나면 그 다음날이 지나가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답니다. 네, 저희 시청률이 많이 나왔어요. 시청률 청취력 최평지. 저희가 그러면 빨리빨리 넘어가자면 성균관 스캔들이라고. 네, 저도 방금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유한 씨 나왔죠? 네, 네 유한 너무 네. 재밌었어요. 유한 나고 누구누구 나왔죠? 거기 박유천 씨, 맞아요, 박유천 씨, 유한 씨, 박민영 씨, 아 맞아요, 남장 여장, 맞아. 여장 남장으로 나왔죠. 맞아, 그 캐스팅 엄청 좋았었어요. 남장 여자. 남장 여자. 네, 남장. 네, 네. 하면서 약간 남자 여자인 걸 숨기면서 네. 숨기려고 하면서 계속 그 들키려고 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스릴이 있었어요. 이거 여성 청취자들 취향 저격들이네요. 송중기 씨, 유한 씨, 박유천 씨. 그렇죠. 에다가 송중기가 나왔어. 와 대박. 네, 이거. 거기다가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박민영까지 나왔죠. 원래 여자들은 네. 예쁜 여자 좋아해요. 네. 어, 전 안 좋아해요. 어, 왜요? 이쁘니까요. 아, 되게 슬... 그러고 보니까 박민영 씨랑 이민호 씨랑 나왔던 드라마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찝지 않을 거고요. 네. 네, 스캔, 네. 성균관 스캔들에 네.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실래요? 네. 성균관 스캔들은 일단 성균관이라는 그 굉장히 오래된 대학교인데 옛날에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거기 다녔던 그 소생들, 소생들이라고 하나요? 학생들? 네. 학생들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가 방금 학생들. 말씀드린 박유천 씨, 뭐 송중기 씨, 이렇게 박민영 씨 이렇게 했는데 친구로서 다 같이 이렇게 몰려 다니면서 결국에 박민영 씨가 여자인 걸 알게 되고 네. 이제 거기서 또 그걸 지켜주죠. 네, 지켜주고 또 사랑에 빠지고. 누구랑 누구랑 사랑에 빠져요? 박민영 씨가 누구 그러나요? 그 멋있는 남자들 중에. 박유천 씨랑 그다음에 네. 그 유아인 씨랑 삼각관계. 입니다. 그리고 송중기는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아~ 송중기가 거기서 발음도 나와요. 송중기 씨가 머리가 슬프다. 똑똑하네요. 삼파전 네. 할 바에는 나는 네. 딴 거 고르겠다. 굉장히 인기 많고 모든 사람들이 다 꿈뻑 죽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저희 나이 또래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네. 20살. 누구랑 이어져요? 그게 박유천이랑 이어지죠. 박유천이 주인공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감동적이기보다는 근데 네. 특별했던 게 유아인은 여자를 보면 여자가 가까이 오면 재채기를 해요. 유아인 그 캐릭터 자체가. 근데 박민영만큼은 재채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박민영이 나빴네요. 왜요? 아, 왜 또 나빠? 왜 또 나쁜 여자라고 몰아가시나요? 안가 재채기를 했는데도 지켜주나?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그때 아무래도 유아인 씨가 인지도가 네.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 지금은 물론 유아인 씨가 엄청 인지도가 높지만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높지 않지 그때 당시에도 높긴 했어요. 높았어요? 높긴 했는데 지금만큼 높지 지금만큼 높진 네. 않았죠. 그때 당시에도 유아인은 그 반올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많이 유명했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탑 남자 배우 그쵸, 중 하나라고 네. 여길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주연이 아닌 거 보면은 네. 그 정도는 아니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네. 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말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 말을 하시려고요? 지금 잠시 잠을 깨겠습니다. 네, 별에서 온 그대라고 네. 별그대 드라마를 드라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해품달에 나왔던 김수현 씨가 네. 또 출연했었고 전지현 씨가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결혼 이후에 네. 네. 정말 작품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천송이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맞아요. 약간 깨는 스타일이잖아요. 저희가 전지현 씨를 항상 봤을 때 완벽하고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가 그것도 동시에 깨지면서 되게 여자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캐릭터가 친근하게 다가온 것 맞아요. 같아요. 아 역시 사람은 저런 면이 있구나 그러면서 막 이상한 거 다 먹고 막. 그러니까 그치? 그런 많은 요소들이 많이 잘 짜 맞춰진 것 같아요. 네. 그 약간 결혼해 하고 나서야 네. 할 수 있는 역할 좀 비슷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려놓으면서. 네, 내려놓으면서 할 수 있을 만한 역할이고 또 심지어 전지현 씨 하면은 대표적인 작품은 영화 그 엽기적인 그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도 이제 심지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쵸, 역할이긴 한데 좀 더 연륜 있는 캐릭터를 네. 잘 소화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네. 이제 그 다음에 사실 영 드라마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좀 폭망해가지고는 제가 몰랐나요? 네, 나오지 않고 이제 CF나 몸값을 올려야 되니까 CF만 이렇게 지도세도 모르게 이제 없어진. CF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네. 애니콜 대표 모델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막. 네.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한번 복귀자로 돌아오셨는데 정말 성공했던 캐시. 그렇죠. 거기서 명대사도 많이 생겼었어요. 네. 천송이가 랩을 한다. 송. 붕붕이 타고 나. 그렇죠. 아, 네, 붕붕이. 네. 그리고 이제 판타지였던 요소가 일단 김수현이 외계인이죠. 아, 그렇죠. 네, 외계인, 아, 굉장히 판타지죠. 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왔다가 절대 죽지 않는 그러면서 계속 신분 세탁을 했어야 됐는데 예전에 맨 처음에 오자마자 만난 그 사람과 청송이의 어렸을 적이 너무 똑같았던 거죠. 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청송이한테 그렇죠. 빠지게 됐고 그다음부터 사랑을 이어나가는 건데 맨 처음에는 외면하려고 해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김수현이 외계인이기 때문에 타액이 섞이면 안 돼요. 인간의 타액이. 네, 인간의 타액이 섞이면 안 되는데 이제 어쨌든 뭐 키스를 하면서도 아, 왜 이렇게 망설이세요? 왜 이렇게 망설이세요? 지금 순간 고민하셨어요. 아니, 얘기해도 되나? 그렇죠? 그래서 키스를 하면 막 열 나가지고는 알아듣고 막 이래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재미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도 따로 먹잖아요. 맞아요. 밥도 따로 먹고. 근데 천석이는 자꾸 이런 거 같이 먹어야 된다고 가지고 재밌었어요. 굉장히 터틀. 그 장면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 천송이 씨 그 백지영 씨 노래를 부르면서 네. 밤에 마스카라 다 번지고 맞아요. 아 그리고 심지어 노래를 하면서 네 심지어 네. 수지 씨께서 까메오 출연하시지 않았나요? 어, 네 나중에 저 그 클립만 봤어요. 했었잖아요. 네. 그 김수현 씨가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수님 하면서 네. 와요 학생으로서 네. 까메오 출연 아 기억나네요. 네. 네. 그래서 청소이가 엄청 견제하죠. 하는지. 네. 네. 혹시 잠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방금 나온 그 김수현 씨랑 네. 수지 씨랑 같이 나왔던 그 드라마 드림아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인기 네. 많았어요.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기 힘들고 어이없었던 장면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요? 거기서 막 갑자기 화음을 노래를 못했다가 일주일 뒤에 갑자기 화음을 맞추고 노래도 엄청 잘하게 되고. 근데 그래도 저는 그 나름 그 시도에 대해서 엄청 높은 시도라고 보시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노래 뮤지컬 비슷하게끔 하려고 했었던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 드라마에서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는 거는 결코 뭐 첫 시도라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시도만큼은 높게 사주고 싶어요. 안 그러면 결국 드라마들이 다 똑같거든요. 네. 근데 전 되게 뜬금없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또 뭐냐면 네. 배용준 씨가 나왔어요. 네. 왜냐면 배용준 씨가 김수현 씨 그 소속사 대표 사장. 네. 사장. 아, 그래요? 네. 네. 아~ 배용준 씨가 1선에서 물러나시고 직접 네. 뛰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이제 윗선에서 아, 저 몰랐어요. 그 드라마가 네. 솔직히 배용준이 나왔다 해서 뜨게 사람들이 어? 한 게 있거든요. 그 더 네. 웃겼던 거는 왜 박진영 씨가 JYP 씨가 아, 그게 JYP. 아마 공동 그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네, 공동 제작이었어요. 네. 아~ 근데 본인께서 일부러 배우 그러니까, 뜨신 거죠. 아니 그냥 본인이 나오려고 자꾸 네. 하는 거 같아서 씨가 원래 되게 사랑하시잖아요. 네, 본인을 아. 사랑하셔서 그 노래 그래도 JYP 네 하잖아요. 그 그래갖고 심지어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뭐지 트와이스 노래 앞에는 아마 네.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JYP 그게 없을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거 없어야지 된다는 설이 있어요. 어? 그거 한번 있었어요. 그 IOI라고 새로운 가수가 있는데 아니 그건 IOI는 여러 기획사들을 합쳐서 아니 근데 노래가 나왔을 때 그 네. 너무너무너무 노래가 나왔을 때 네. 앞에 초반에 원래 JYP가 들어가요. 콜라보레이션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없더라고요. 뮤직뱅크나 이런 데 나오면 그 아빠분이 없더라고요. 삐졌나? 그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아 이제 드디어 박진영 씨께서 근데 그걸 듣는 묘미가 근데 있는데 박진영 씨께서 좀 지금 사이드트랙 많이 되고 있는데 그때 한번 1위 찍었거든요. 제시랑 같이 노래 네. 너희 어머님이 누구니 네. 그 노래로 그 이후로 좀 욕심이 사라지신 것 같아요. 아 1위 한번 찍으시고 네. 아 이제 좀, 놀 때가 네. 됐다. 원래 보통 네. 소속사 사장님들이 자기 가수 열정하는 게 좋으신데 본인께서 네. 1등하시고 내려놓으셨구나. 아니 네. 그만큼 열정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네. 사이드트랙 됐는데 별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네. 기억에 남는 장면들 있으신가요? 저는 안 봐가지고 그 몰라요. 천송이랑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 지금 당황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미셸 씨. 천송이가 이제 어떤 루머들과 이런 사건들에 의해서 원래 탑 배우였어요. 그러다가 폭삭 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인나가 그 친구로서 있었는데 유인나가 사실은 그렇게 빚을 못 받았던 배우였는데 천송이가 망함으로써 유인나가 빚을 확 뜨게 돼요. 그래서 유인나랑 천송이 자기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유인나는 그 천송이를 모른 척해요. 되게 배신감 느끼게 모순자인데 거기서 천송이가 이제 유인나한테 하는 말이 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나한테 다 불행인 줄 알았는데 이 기회로 한 가지 얻은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걸러낼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요? 인생을 배웠나요? 인생을 아, 예, 저번 드라마에서 사랑을 배웠고요. 이번 드라마에서 인생을 아 드라마가 참 많은 네, 걸 가르쳐 네, 그러니까 가르쳐. 이런 말 아니에요. 네. 지금 미셸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폭망해봐라. 네. 그럼 친구가 갈릴 거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예전에 그거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지각을 해가지고 친구를 가르는 방법. 그건 아니죠. 아, 재미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제 친구들 다 내줘요. 친구를 정말 가를 수 있겠는데요? 네. 왜냐면 다 같이 노니까. 네, 다 같이 늦어요. 네, 네. 어쨌든. 혹시 그 다음 걸로 넘어가자면 Kill Me, Heal Me. 넘어가지 말자요, 미셸이. 네, 노래 듣고 가세요. 아, 미셸이 저를 보시더니 이제 끊으셨어요. 목을 그으셨어요. 네. 목을 그으셨어요. 노래 듣고 갈 타임입니다. 자, 저희 다음 노래는 뭐죠? 별그대에서 나온 OST 틀어드릴까요? 저희 이번에 듣고 가실 곡은 별그대에 나왔던 OST인데요. 효린의 안녕 틀어드릴게요. 우연히 내게 다가와 감싸 안아주고 서로 멍하니 바라보다 저희 이번에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Kill Me, Heal Me예요. 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죽여. 아니, 네, 여기, 아, 아니, 네. 아니, 킬미, 전 제목 얘기한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 그죠. 치료하든지, 죽이든지 네. 치료하든지. 그쵸, 이게 혹시 닥터 자킬과 하이드와 좀 비슷한. 비슷하죠. 왜냐면, 내용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일단 지성과 황정음이 나옵니다. 근데 황정음은 주치의고, 네. 이제 정신과 1년차 레지던트. 네, 네. 하고요. 네, 그 지성은 어떤 회사, 큰 회사에 이제, 뭐라 하죠? 상속자라 그러나? 네, 상속자. 후계자, 후계자인데, 상속자.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상처로 인해 일곱 개의 인격을 가지게 돼요. 정신 분열이죠, 이것도? 그랬어요. 일곱 개 하는데, 다른 것들이 많아요. 막 하면서, 여자애도 있고, 네, 똑똑한 네. 모범생도 있고, 뭐 신세계, 아유, 신세계라고 그랬구나. 나쁜 그랬구나. 남자도 있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으면서 이제 황정음이 같이 치료해주고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 우쭈쭈 우쭈쭈. 근데 이제 Kill Me, Heal Me는 되게 내용이 탄탄했어요. 되게 그래서 장르가 하나로 찍기 힘들 네. 정도로 코미디도 있었고요. 스릴러도 있었고요. 그 코미디 장면이 네. 굉장히 유명했죠. 그 요나? 예, 요나도 있었고 네. 지성 씨가 여자로 이렇게 어린 여자아이로 아, 네네네네네. 그 바뀌죠. 그 네네. 인격이 바뀌면서 어린 여자아이로 이렇게 막 비니도 쓰고 뭐 토끼 뭐 탈도 쓰고 네. 귀염쩍을 해요. 너무 잘해요. 근데 그 역을 맞아요. 진짜 무슨 여자아이처럼 그 틴트 바르고 그래서 네. 진짜 이때 그 요나라는 인격을 하면서 바른 틴트가 있어요. 핫핑크색인데 그게 품절됐습니다. 요나 틴트라고 하죠. 네, 요나 틴트. 그래서 품절됐던 거예요. 혹시 네.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아, 저는 못 봤는데 그 우리 지금 이 방금 뭐예요? 킬미 일미요? 네. 이제 거의 다 말씀하셨나요? 넘어가셔도 돼요? 아니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네. 인격체를 하는데 되게 내용도 튼튼하고 그렇죠. 혼자 1인 치력을 하죠. 네, 1인 치력도 하고 갑자기 뭐 사투리 쓰는 아저씨가 됐다가 네. 뭐 여자아이가 됐다가 그리고 또 진짜 소심한 남자애가 됐다가 네. 정말 연기로서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드라마고요. 재밌었고 그리고 스토리도 되게 새로웠고요. 네, 그리고 힐링도 하고. 네, 여기까지인가요? 아, 힐링했나요? 힐링했습니다. 아, 저는 이 드라마를 그렇군요. 통해서 힐링도 배웠습니다. 아, 지성 씨라고. 네, 이제 네, 지성. 지성 씨 부인이 이보영 씨인가요? 네. 네. 이보영 씨도 드라마 많이 찍지 않았나요? 네, 그때 그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는 아니죠. 그 전시 그 시. 저 그때쯤에 이종석 씨와 네. 버퍼링 드라... 보세요. 힐링 안 됐네요. 힐링이 안 됐네요. 야야. 내 목소리가 들리니? 맞나요? 내 목소리가 들려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들려. 왜 질문을 하세요? 내 목소리가 들리니? 아니 심지어 그거 있어요. 김재현 씨랑 누구죠? 내 마음이 들리니 황정음 씨랑. 김재현 씨랑 황정음 씨. 어 그래요? 그건 네, 몰랐어요. 그 드라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드라마는 주원 씨랑 문천 씨랑 나온 드라마 제목이 뭐죠? 굿닥터. 네, 그것도 나름 유명하지 않았나요? 근데 굿닥터는 네. 그럼 막 주원 씨 아니에요. 그 아 전편에 달았어야 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까먹어가지고. 근데 그 주원 씨가 그 드라마에서 엄청 짤들을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도 때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편에서 되게 많이 때려가지고. 네? 그거 아세요? 각시탈에서. 아, 네. 그거 봤어요. 근데 때려 각시탈에서. 근데 주원이 거짓말하는 네, 거짓말쟁이 주원이라고 해가지고 네. 나도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네. 그런 아 진짜 웃기네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극사실주의에 다뤘어야 되는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저 진짜 이거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베토벤 바이러스. 아. 이거 명작이에요. 정말 명작이에요. 김명민 씨를 아세요? 네. 하면 안 돼요. 똥. 똥. 어. 표정이 가비네요. 표정이 가비네. 이거 사실 똥. 이 혀를. 거기에 유지아 씨 나왔죠. 맞아요. 유지아 씨, 장동근 씨, 이지아 씨 아니에요? 아 이지아 씨. 네. 누구죠? 누구요? 이지아 씨, 이지아 씨. 누구랑 섞은 거예요? 이지아 씨랑 장동근이랑 거기도 러브 스토리는 이지아 씨랑 살짝 있었는데 그렇게는 없었어요. 네, 어쨌든 명작이었어요. 네. 저는 김명민 씨가 연기를 그렇게 저는 거기서 처음 봤어요. 하얀 거탑이요? 김명민이라는 하얀 거탑 아니고 네, 왜냐면 제가 하얀 거탑 못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드라마를 보고선 하얀 거탑을 봤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잘하시더라고. 역시나 명불허전. 네, 진짜. 네, 엄청. 거기에 그 어떤 아주머니께서 나오시는데 정말 연기를 조연은 명품 조연을 해주셔서. 혹시 그 바이올린 치시던? 네네. 네. 약간 아주머니. 아, 네. 했던 그 분이셨는데 정말 네. 주연도 명품이었어요. 정말 표정이 갑이었죠. 똥덩어리를 하는 그 표정, 똥덩어리. 네, 배트맨 바이러스 강추드립니다. 한번 보신 분들은 보시. 저희 세 분 다 세 명 다 동의하죠? 네, 저 네. 동의합니다. 네, 배트맨 굉장히 바이러스. 좋은 드라마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거는 저는 판타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태양의 후예. 아, 네. 태양의 네, 판타지예요, 이거. 네. 제가 정확히 정의해 드릴게요. 네. 판타지입니다. 네. 네, 네. 아니, 송중기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판타지가 아니, 확실한 게 그거. 그 목숨이 끊기고 나서 아, 그렇죠. 이제 CPR을 해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네. 살아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북한군을 막으러 이제 갑니다. 아니 목숨이 끊긴 다음에? 사람이에요. 삐 소리가 났나요? 네. 근데 삐? 바로 깨어났다는 것도 우선 말도 안 되는 거고 걸어 나가지고 그리고 남의 건강부터 챙기는.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네. 어우, 그리고 네. 송중기가 사실 맨 처음엔 되게 스토리가 탄탄해가지고는 되게 긴장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너무 죽다 살다 죽다 살다 해요. 맞아요. 그 너무 퍼펙트했어요. 너무 싸움 잘하고. 네, 진짜 너무 퍼펙트. 아 그리고 아 이거 아, 저는... 이게 확실해요. 판타지인 게 확실한 게 그 나라가 가상 나라잖아요. 그렇죠. 아. 네. 네. 그 뭐였죠 이름이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이상한 나라였어요. 진짜 실제 나라를 쓰면은 약간의 외교 문제가 있을 네, 외교 수 있기 때문에. 외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가상 그런 나라. 가상이 편하죠 그냥. 진짜 편하죠. 네. 저는 죽다 살다 해도 죽다 다시 살다 해도 네. 그냥 재밌으니까 봤는데 정말 끝에서는 불사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없어졌다가 아, 무슨 어떤 사막 같은 데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것도 웃겨. 사막에서 왜 나타나?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서 만나지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요. 아, 뭐 사막에서 모래밭에서 만나. 네, 참 엔딩이 네 조금 별로였어요. 네, 저도 생각보다 조금 더 재밌게 만들 조금 별로였어요. 있지 않나. 많이 별로? 아 저는 그냥 드라마 자체가 솔직히 계속 솔직히 그냥 웃겨서 봤지. 아 저는 근데 끝까지 정말 진지하게 보긴 했거든요. 아니 제일 웃긴 장면 많았어요. 그거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절벽에 송혜교 씨가 차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네. 그 아~ 장면을 많은 공대생들이 많이 보시고 아. 저거는 저렇게 될 수가 없다 아, 분석을 하시면서 뭐 이게 몇 미터고 아~ 그런 수평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프레셔 때문에 재밌네요. 저게 깨진다. 근데 이러면서. 이것도 저번 아까 전지현 씨 얘기했던 것처럼 송혜교 씨도 약간 많이 코미디 그런 연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자기 자신을 깨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송혜교 씨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뭐죠? 태양의 후예 얘기 나왔을 때도 얘기했는데 네. 좀 드문 미녀예요. 그렇죠. 그런 타입이 좀 네, 없는 되게 고양이 이상이잖아요. 뭔가 아, 송혜교 씨랑 비슷한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미녀로 뽑히셨잖아요, 송혜교 씨가. 그래요? 근데 네, 뽑혔는데 이게 얼굴이 양면을 돌리고 대칭이 정말 네. 딱 맞대요. 네. 그래서 딱 세 개 이렇게 딱 방금 미셸 씨가 부위를 막 얼굴에 대면서 막 돌리고 막 대칭 생각이 안 나서 그럼 얼굴에 대고 부위 막 돌리셨어요 네. 방금. 그리고 여기서 또 깨알 재미는 우리 보고 맞히라고 빨리 얘기하라고. 아 이제 척하면 맞춰야죠. 네 제가 맞췄습니다. 상품 뭔가요? 네 왜냐면 우리 미셸 씨는 다스리는 자니까 저희가 맞춰드려야죠. 아 다스리는 자 계속 오랜만에 나오네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미 끌어내린 것 같아요. 걱정처럼.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송혜교랑 송중기보다는 송성커플보다는 저는 진구랑 그 다음에 김지원 씨. 네. 그럼 여기서 퀵 퀘스천 네. 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이 네. 국중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네. 진구 저희는 여자니까 네? 진구 차라리 진구 커플이 되겠냐 아니면 송중기와 커플이 되겠냐 아니 그리고 마티 씨는 송혜교와 커플이 되겠냐 아니면 김지원이랑 커플이 되겠냐 네. 네. 저는 진구랑 커플이 되겠습니다. 왜죠? 아, 전 진구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성격이 더 좋아요. 이렇게 묵묵하고 한 사람을 바라보고 약간 답답한 것도 있는데 그런 묵직한? 걸 많이 좋아해요. 네. 많이 좋아하시나요? 많이 좋아요. 나 그런 거 많이. 아니 근데 송중기도 한 여자 봤잖아요. 아니 그런 성격 싫어요. 네. 그런 거 이렇게 묵묵한 거, 이렇게 진지한 거. 그러니까 한 여자 본 거는 요소에서 조금 빠져도 된다. 네. 몰라. 둘 다 한 여자 본 거잖아요, 솔직히. 맞아. 근데 저 그렇죠? 친구가 더 좋아요. 친구도 네. 잘 좋아요, 전. 네. 뭐 개인 취향이니까. 네. 그러면 주디 씨는요? 전 또 진구인 게 진짜? 네. 저는 근데 묵직한 것도 뭐 좋지만 성격은 뭐 송중기 씨도 너무 좋고 진구 씨 스타일도 너무 좋은데 외모만 보자면 저는 예쁘장한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다운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얼굴이 각지잖아요. 네. 아, 너무 멋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분이서 싸우셔야겠네요. 칼 하나씩 드릴 테니까. 못 갖는 진구잖아요. 아, 어차피 싸울 필요 없는 게 진구 씨 결혼하셨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마티 씨는요? 아 맞아요. 저도 얘기해야 되는군요. 네.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송혜교 씨.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송혜교 씨가 인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지현 씨가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오히려 약간 송송 커플보다는 진구랑 김지현 씨 커플이 인기가 많을 때도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네. 송혜교가 아무리 미녀라고 하지만 어린 여자 이길 수 없다. 라는 상처? 말을 들었었어요. 상처. 아니 저는 송혜교 씨 할래요. 왜 그래요? 아니,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아니 송혜교 씨가 더 매력적이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역할 아니 무슨 물론 배우로서 택했어도 저는 송혜교 씨 택했을 거고요. 네. 사람으로서도 그리고 역할로 택했어도 송혜교 씨 쪽이 또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네. 그거 어때요? 네. 맞아요. 네. 맨날 죽고 살고 솔직히 싶고. 그 김지연 역 그 뭐지? 별로 재미있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아,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막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너무 아빠도 너무 안 돼요. 아, 무서워요? 아, 아빠 무서워요. 때문인 것 같은데? 아, 됐어요. 뭐 말해서 뭐합니까? 네, 저희 이쯤에서 노래 듣고 가고 싶으시다고요, 미셸 씨? 네. 네. 무슨 노래 듣고 가고 싶으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제가 특히나 이제 진구랑 김지현을 미는 커플이다 보니까 항상 이 둘이 나올 때 나오는 린? 네? 린 씨의 노래인가요? 그러고 보니까 린 씨가 OST 굉장히 많이 부르셨네요. OST 전문 가수입니다. 네. 거미 씨랑 저는 아니요 린 씨 거 아니네요. 아니에요? 네. 다비치의 이 사랑 틀어드리고 저희 계속 이야기 한번 이어나볼게요. 알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저희 그러면 그 다음 드라마는 뭐죠? 그 다음 드라마? 예. 네, 주디가 얘기하고 싶으냐 아니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건가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상속자들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제가 저랑 같은 거 얘기하실 줄 알고 기회를 드렸는데 그게 기회를 준 건가요? 1, 2분씩 얘기하시니까 이거 답정너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그냥 그것만 띄워라. 상속자들에서 네. 어떤 저는 그런 우선 저는 그 크리스탈을 조금 저도요. 연기자로서 조금 그래도 아이돌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 감초 역할이 나름 흥미로워요. 그 크리스탈이 항상 추구해나는 물론 그 캐릭터밖에 잘 못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차갑고 이렇게 막 자기 할 말 다 하고 네 그런 캐릭터 너무 흥미가 있어가지고 재밌어하고 근데 그 요소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막 뭐죠? 톰과 제리 같은 그쵸? 그 네. 잡아먹고 막 이런 뭔가 스토리는 뻔하긴 했어요. 약간 다 보진 않았어요. 비슷했죠. 꽃보다 남자였죠. 네, 솔직히 네, 현실판 사람 네. 근데 그 유라엘도 있었고요. 그게 맞아요. 김지원 씨가 하셨던 건데. 그 앞머리 딱 일자로 자르고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 박신혜 씨도 네. 나오셨고 네. 그리고 김우빈도 네. 나왔습니다. 네, 아, 정말 맞죠. 저는 김탄보다는 김우빈. 김우빈 씨가 거기서 거의 뜨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아니요. 김우빈은 원래 한참 전부터 떴었어요. 어디서 떴었죠? 학교. 이종석 씨랑 같이 하는 학교. 거기서 네. 네 거기서 확 떴었어요. 몰랐었어요. 이종석 씨랑. 어쨌든. 근데 그 전부터 모델 하시면서 연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모델을 좋아하시던 분은 그 전부터 알았는데. 근데 스타덤에 오른 작품은 상속자 학교예요. 학교입니다. 네. 아, 다동이시네요. 저는 학교에서 전혀 몰랐어요. 학교 그러면 그걸 스타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마티가 모르신다고 스타덤. 미셸 씨가 네. 눈빛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니까 조용히 해라. 조용히 더 이상 더 이상 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학교 2003에서 이거 시선 폭력인가요? 아니요. 아니 저번화부터 눈빛으로 욕하시더니 아니가요? 시선 폭력 같아요. 눈으로 욕하시더니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내용이 그렇게 만화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판타지가 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주디한테 주디가. 기회를 드릴게요. 네, 주디. 네. 그렇게 주디가 원하는 그토록 네, 제가 뭐를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저는 궁입니다. 저 궁 진짜 좋아요. 저는 궁을 안 봐 가지고 아쉽게도 제가 제 머릿속에 없는 걸 제가 뱉어낼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게 판타지의 원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거는 만화 베이스예요. 어쨌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분들이 이제 주지훈 씨. 네. 그래서 남자분 몇 명 나오시고 기억 안 나는 몇 분 나오시고 윤은혜 씨 나오시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봤어요. 네. 그래서 막 스테이셔너리도 막 이걸로 사고. 오 정말요? 네. 그리고 드라마도 너무 그 옷들이 너무 예뻤던 게 개량 한복이었어요. 맞아요. 되게 현실의 베이스대. 그래서 진짜 지금도 현실 속에 왕이 살아있다면 그런 굉장히 신선한 스토리였죠? 네. 신선한 어떤 뷰라 그래야 되나? 실제로 진짜 왕실이 계속 이어졌다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 근데 마이 프린세스 아까가 아니라 지난화였군요. 네. 지난화랑 마이 프린세스랑 좀 비슷하네요. 네, 그냥 저는 궁이 더 좋았던 것뿐이에요.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궁에서 이제 윤은혜 씨가 또 떴다면은 윤은혜 씨를 또 뜨게 한 작품은 커피 프린스. 네, 그렇죠. 커피 프린스 커피 1호점이었죠? 네, 커피 프린스 1호점. 2호점도 나왔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커피 프린스 1호점은 그게 그 극 중에서 2호점 카페가 아, 2호점 나왔어요. 아, 그럼 3호점도 나와야 되나요? 아니, 2호점이 나왔어요. 2호점이 아, 그래요? 나왔어요. 방금 그 나왔냐고 극중... 제가 물었는데. 아니, 그 극 중에서 그러니까 제 말은 커피 프린스 1호점 하고 나중에 드라마가 또 2호점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극 중에서 이제 그 커피점이 그냥 동네 카페였는데 커피 프린스라는 걸로 바뀌어서 이제 누구죠? 공유 씨랑 윤은혜 씨랑 해가지고는 커피 프린스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극 중에서 1호점이 있으니까 2호점도 만듭니다. 아. 그래서 2호점이 아 커피 프린스예요? 애초에 네. 드라마 제목은? 네. 네. 커피 프린스. 아, 제가 그럼 방금 잘못 얘기했네요.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근데 커피 프린스 1호점이 맞아요. 아, 그게 이제 네. 풀네임이고 네. 짧게 해서 커피 프린스인데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유눈혜 씨죠. 네. 저 왜냐면 제가 공유 씨도 좋아해서 물론 재밌었기는 하지만 네. 어 되게 소재가 거기서 또 남장 여자를 하시고 유인 씨가 막 이렇게 가리면서 머리도 되게 쇼커트로 남자처럼 진짜 자르시고 네. 남자처럼 연기를 하셨어요. 유인 씨가 그리고 약간 수지 씨를 수지 씨가 이제 유인 씨 살짝 닮았죠. 공감 못해. 아니요. 왜요? 공감 못하. 둘이서 약간 닮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윤은혜 씨가 엑스맨에서 상당히 활약을 하고 있었어요. 아, 예능에서. 네네. 그리고 대세가 윤은혜 씨였어요. 네네, 은근히. 맞아요. 당연하지 막 이런.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털털하게 남자다 보니까 이제 막 짜장면 엄청 먹고 피자 돌려서 먹고 했던 게 재미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좀 따내이긴 하지만 공유 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쩜 그렇게 멋있으실까요? 그리고 또 거기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책으로도 읽었었거든요. 이게 책이 원작이에요. 아, 네. 책으로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 그 캐릭터 한 사람 한 사람당 또 저희가 스토리. 맞춰야 되나요? 스토리. 아, 스토리? 한 사람의 스토리가 있으니까 더 뭔가 이해도 잘 되고 네. 더 재밌게 느껴져요. 그러면 저희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 곡 틀려드릴 건데 네, 그럼 저희가 그때 궁 OST였던 하울 씨랑 제이 씨가 불렀던 Perhaps Love 저희가 노래 들려드리면서 지금 마무리를 하면 될까요? 그럼 저희가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주디 계속 마무리시켜요. 너무 버벅거려요. 연습 좀 시킵시다. 마티가 할 말은 아닌데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제가 근데 정말 하고 싶었던 명대사가 있어요. 아, 그럼 뭐요? 해보세요. 이산에서 나왔던 네. 명대사인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저희 이제 네, 이게 끝이에요. 아니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 잘 커버를 해주셔야죠. 아, 이게 아, 아프세요? 아, 뭐 호해드릴까요? 호해줄까? 호. 아 진짜 싫다. 호. 정말 그럼 저희 안녕 대신 오늘은 호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호. 호호. 아, 전 안녕할게요. 안녕. 자꾸 늘어가서 조금 당황스러운 이 마음 편리 않을 수 있다고 사소한 마음이라고 내가 내게 자꾸 말을 하는 게 어색한 거 설명하려 해도